예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이시고 저희들이 그 영광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사랑과 매일 도우시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이오니 오늘도 주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주체할 수 없는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지피신 그 사랑의 불이 냉담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횃불이 되게 하시고 건조하고 메마른 이 불신앙의 온 땅을 사르는 불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주의 종의 이 기사를 저희들이 살펴볼 때,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 진리의 숲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시옵소서. 말씀에 우리의 온 영혼이 젖게 하시고 들을 뿐 아니라 또한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 없이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우롱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그렇게 살고 싶은 거룩한 결의와 간절한 소망이 샘솟듯 솟아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무려 햇수로 3년에 걸쳐서 이제 12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햇수로 3년에 걸쳐서 12절에서는 말이죠, 크게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 고난받는 메시아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룬 다음에 받으실 존귀한 영광에 대해서 14절, 12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반 부분에서는 그가 그렇게 영광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영혼을 버려서 죽으셨기 때문이고 또 오해받으셨기 때문이다. 즉 범죄한 자를 위해 죽으시면서도 오히려 범죄자 중 하나로 오해를 받으신 그 고난을 인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과,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의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다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12절서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겠으니까 설교 시간 내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그리스도죠,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존귀케 되는 영광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냐 하면, 자기 영혼을 버려 스스로를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락이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오해받으신 것. 그 다음에 그러나 실상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이제 이사야의 그 메시아 예언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을 여기 묘사했습니다. 사실 이 묘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후에 받으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에 비하면은 묘사 자체가 너무 약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나누며 강한 자들과 함께 탈취한 것을 나뉜다. 이거는 다분히 이 내용적인 성격이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받게 되는 논공 행상의 과정, 거기에서 얻게 되는 놀라운 기쁨과 존귀하게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나라와 더불어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면, 그러면 적군들을 모두 사로잡아서 그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개선의 행렬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개선의 행렬이 이루어질 때 끝까지 그 전쟁에 저항했던 적군은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전범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할 것이요.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적을 쳐부수고 승리를 쟁취했던 장군을 비롯한 거기에 모든 용감했던 용사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운 훌륭한 전사들로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존귀한 자들과 함께 분깃을 나누게 됩니다. 즉 존귀한 자들이나 받을 수 있는 그 몫을 특별히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받게 되고, 그 특별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몫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일종의 놀라운 신분의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강한 자들과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져온 모든 금은 보화를 훔쳐가져오고 전쟁에서 빼앗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끌고 오는 전리품이죠. 그것들을 나누는 거죠. 포로로 끌어온 백성들을 이제 다 훌륭한 용사들에게 노예로 나누어주고, 그리고 또 탈취해온 훌륭한 금과 은들을 나누어서 승리한 병사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누어 줄 때 그들은 일종의 신분의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모습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얼마나 존귀해지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이라고만 불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구속사역을 모두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에게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던 그 통치하시는 창조주의 위대한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맛보신 그 오르신 다음에 보여주시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의 권세와 그 온 땅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그 통치자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끝날까지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끝난 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권세를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으로서 이제 구원의 대드라마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주어진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모두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높아지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면 그와 더불어 죽은 것처럼 그와 더불어 살 것이며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더불어 부활할 것이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영광의 빛 아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훌륭한 형벌의 수단이에요. 응?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믿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은 불완전한 거룩함에서 완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훌륭한 수단이 되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것들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보게 되는 완전한 지식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님과의 사귐이 늘 끊어졌지만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변함없으신 거룩한 그리스도의 찬란한 교제의 빛 아래서 함께 살게 될 영광의 약속을 가지게 된 것도 모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결국은 이 고난받는 종, 그렇게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모든 고난과 상처를 받는 이 종이 결국은 존귀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존귀케 되는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 일평생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실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가 앞에 있는 영광을 그 앞에 있는 영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귀케 되는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고 고난의 때를 이긴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땅과 함께 번영할 욕심 이외에 다른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존귀해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소망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나누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높아지심을 누리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승기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사셨던 생애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생애였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곧 죽으심이었습니다.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 7안에서 훌륭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친절하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버림받은 모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나누게 하는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기를 자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자기를 스스로 복종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니면 죽으실 이유가 없었고 죄인들이 아니면 못 박혀 하나님께 버림받으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과 비할 데 없는 큰 은혜를 받고도 갑자기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실 수 없는 분이었고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과 모든 죽음과 모든 부끄러움의 원인은 오직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에서 올바르게 슬퍼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평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길을 잃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한시라도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신앙이나 영적인 생활을 그런 죽어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비밀은 올바르게 슬퍼할 줄을 아는 사람에게 올바른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신 것이라고 밝히 말하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기엔 그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은 먼저 슬픔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고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의 발 앞에 내려놓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로마의 병정들이나 간악한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손에 예수 메달은 피가 묻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슬퍼하시는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아무리 간악하고 제사장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가르침을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죄가 없었다면 주님은 그런 인간의 간교한 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한번 기도하면 열두 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시도하는 악한 무리들을 모두 멸하고 하늘로 승천하실 수도 있는 그분이 그 일을 스스로 마다하고 힘없는 죄수의 몸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서 내려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야 할 진리의 터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 합리주의의 터 위라든지 그가 서 있는 것이 세속주의 위의 터에 서 있는 한 잠시 악한 양심과 부패한 욕망은 만족시켜줄지 모르지만 영혼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인하여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결한 생명을 아버지의 발 앞에 꺾으셨던 그 모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정결하고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께 죄로 말미암는 고통과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그 멍에를 다시 짊어지지 않고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초라해 보이는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영광스럽고 혹은 찬란한 구원으로 다가오도록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찾아서 헤맵니다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반석 위에 서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반석을 떠나면 어디에서도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적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거를 자꾸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무슨 새 것이 있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시고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권고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는지 방법을 보십시오.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반석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존귀와 영광으로 관쓰신 것은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목표는 흔들리거나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그 주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존귀한 자와 분깃을 나누고 강한 자의 탈취한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존귀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런 순교의 정신으로 매일매일 주를 위해서 죽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죽고 주님은 존귀하게 드러나고 우리는 잊혀지고 주님의 뜻은 밝히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버리면서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존귀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시고 남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이 십자가 사건이 깊이 믿어지게끔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말이죠. 참 우리같이 쓸데없는 인간들 구원해서 무엇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을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이게 맨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다가는 다시 또 깊은 어두움으로 들어가고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쳤다가는 하나님이 충분히 용서해줬다고 확신, 용서해주셨다고 확신이 되고 마음에 어느 정도 자유함이 얻으면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다시 또 죄악된 생활로 돌아갑니다. 더 감격적인 용서를 맛보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참 올라가 올라가가 아니라 내려가 내려가 독수리같이가 아니라 두더지같이 내려가 내려가 그런 삶을 계속 사는데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게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질이 멸렬하지 않아요? 성이 지시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생활 자체가 질이 멸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의 눈으로 봐도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사나 세상에 정말 질이 멸렬이구나 어?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죽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죽순다는 이야기는 인생 자체가 완전히 죽탕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러고 무슨 재미로 사나? 아니 그렇다고 해서 무슨 회장쯤 되는 사람이 세상 사는 맛이 난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고 돈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푹 빠져서 또 무슨 또 뭐 난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유명한 배우같이 예쁜 여자하고 살면서 세상 사랑한다면 또 이해가 가. 그 워낙 미인이니까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무슨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무슨 부인도 그렇게 예쁘게 생긴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또 이렇게 미남이냐 하면은 죄송하게 생긴 사람하고 살면서 말이야. 그런 사람하고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또 뭐 아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무슨 차원 높은 사상에 심취했냐 무슨 맨 영양가 없는 주간지나 보면서 무슨 재미로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근데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살기 위해서 죽는 것보다 편하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질이 멸렬하지 않아요? 정말 나는 지루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응?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죽는 거는 무지하게 싫어요. 왜? 그 질이 멸렬을 계속 못하니까. 응? 왜 이런 삶을 사나 얘기해요. 한 번쯤은 부인해 볼 수 없어요?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분토와 같이 여기면서 한번 내가 과연 예수님을 모른다면 모르거니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느냐고 스스로 반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런 생명이 있다고 믿고 주님 안에 모든 풍성한 삶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질이 멸렬하게 계속되는 것을 이거는 있을 수 없다. 한번 그렇게 강력하게 한번 반기를 제기해 볼 수 없냐고요. 모든 놀라운 발견과 변화는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이런 코미디와 같이 반문을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것을 뉴턴은 혼자서 봤겠어요? 아니 던지면 떨어지는 거고 아 그거를 떨어지면은 그게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아니 그걸 떨어지는 거를 보고 아니 사과가 떨어지다니 이거는 맹구 얘기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 아니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여러분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뻘떡 누웠다가 일어난 것은 꼭 뭐하고 똑같은 코미디냐 하면은 잔뜩 밥을 먹은 다음에 아니 배가 나오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자꾸 이제 내가 코미디언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난 거야. 아니 저럴 수가. 아니 왜 떨어지나? 어? 왜 떨어지나?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아니 왜 떨어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감은 안 떨어지고 사과만 떨어졌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 감은 공중에 떠 있는데 사과는 떨어질까? 근데 감도 떨어지고 대추도 떨어지고 너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그런데 왜 떨어질까? 거기에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다 밝혀지게 됐죠. 왜 썰물과 밀물이 오게 되는지 모든 거 다 밝혀졌죠. 사람들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어요? 1톤짜리 쇳덩어리와 100g짜리 쇳덩어리를 떨어뜨리면은 1톤짜리가 훨씬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후에 모든 것들이 다 깨트려졌어요. 상식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격차에 대해서 아니 이럴 수가, 어째 이런 일이, 그럴 수 있는 용기 있는 반문이 필요한 거예요. 응? 반문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지리멸렬하게 사는 거예요. 혹시 좋은 일이 그래도 있겠지. 있긴 뭐가 있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지리멸렬을 벗삼아서 살다가 지리산에나 묻히는 거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예언할 때 왜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가? 에? 왜 이렇게 놀라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나와 같은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아래서 수없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고 이사야는 과연 감격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거 반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그리고 그냥 반짝반짝 막 1초에 수억 번의 계산을 하면서 컴퓨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신령한 것, 영혼의 운명, 하나님, 영적인 세계 이러면은 스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반문을 제기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을 지배했던 이 세상 신이 원하던 바였어요. 항명 없이 죽음 아래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불행한 처지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정말 원하는 것이었어요. 사단은 의문을 제기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든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존귀케 되는 놀라운 부활과 영광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랬는데 그런 존귀와 놀라운 영광의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인생을 전혀 못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고통과 슬픔과 죄악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분깃을 나누고 강한 자들과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그런 존귀의 자리로 이르시기 전에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영혼을 들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과 스스로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또 하나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고 오해를 받은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주위에서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미친놈. 그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오해받는 인생을 살고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해와 오해에서 비롯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를 위해서 살았지만 범죄한 자로 오해를 받고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오해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워낙 뛰어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의 가치관이 워낙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푯대가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구름과 같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살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범죄자처럼 여김을 받고 진실하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신병자처럼 취급을 받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부류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안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허락된 불빛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우리의 신앙을 인해서 안 좋은 평을 듣거나 혹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때 그때 기뻐하십시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사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수시로 죽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멸시받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상은 하고 말합니다. 실상은 하면서 말하는 두 가지 사실이 실상은 그가 범죄자도 아니었고 실상은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며 그리고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생애를 사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왜 범죄자 중 하나라고 지목했을까요? 예수님이 범죄하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범죄자 중 하나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 속에서 어떠한 흠이나 틈, 범죄가 될 만한 어떠한 구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이 마지막 처형되시기 전에 신문을 받으시던 그때에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증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죄를 들먹거리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증인들 사이에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증거죠. 주님이 무슨 죄악된 생애를 사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주님께 죄가 있다면 죽도록 사랑하시고 죽음으로 사랑을 이루신 것밖에는 주님에게 죄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고통하는 자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세상이 포기한 죄인들을 끌어안으신 죄밖에는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신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후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범죄자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범죄하는 주님의 범죄하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받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면서 저렇게 찔리고 매맞는 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주님의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이 세상의 인간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면 저 예수에게 저런 진노를 퍼부으실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진노를 받으시는 그 이유는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라 바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이적의 떡을 나누어 주었던 벳세다 광야를 자랑하거나 청아한 주님의 설교가 들려오던 팔복산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왜 자랑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 주님이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시고 인생을 끝내신 그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주님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피나는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죽으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한 것이 실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형벌이 진하고 진하면 진할수록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을 보여주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도는 그 십자가 아래서 감격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바로 그 십자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슬퍼하거나 오히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길래 생각하던 그 사람들과는 달리 그 고난의 십자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진하고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믿음의 신자들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 그렇게 주님이 매달리셔야 했던 이유가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의 길과 계명이 혹은 무겁고 혹은 힘들게 여겨질 때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주님이 지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정신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자기 스스로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언젠가 여러분들이 감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도록 회복이 되면 그때에는 반드시 이 십자가 아래 서게 되는 때가 있고 나서야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는 틀림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현재적인 감화와 감격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예언의 중심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실상은 하면서 그가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십자가의 생애였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생애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살리고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좀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 죽으실 날만 기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는 아들의 보혈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먼저 하나님이 아들의 몸에서 흐르는 붉은 보혈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받으시고 나서야 기도의 눈물을 받으시고 나서야 보혈로 흘리는 피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위대한 53장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생애를 사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이 의미심장한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실 그 마지막을 기도에 대한 예언으로 끝을 맺었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의 바톤을 물려받듯이 기도로 자기의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에 들어서시면서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이전에 광야에서 공생애를 준비하실 때에도 40일 동안 밤낮 주리시고 기도하심으로 생애를 예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생애는 바로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사야의 예언에 바톤을 물려받은 것과 똑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의 기도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고난받는 주의 종, 그리고 메시아의 그 생애 그 자체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로 마치고 그 모든 기도의 중심이 죄인들을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중보기도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것과 기도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적용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원리를 우리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적인 배짱이나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모욕하는 수많은 자들의 모욕과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꿋꿋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은 단지 그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로 먼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피를 바친 생애가 되기 전에 땀과 눈물을 바친 생애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고통은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와 더불어 부활과 영광의 약속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즐거워하나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삶의 모범을 보이시며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번영하는 복음, 즐겁게 하는 복음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무나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참 신자의 길은 정말 누구든지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그곳을 지나기 때문에 친구도 많고 외로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지극히 협착하고 같이 걷는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고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몇 달 동안에 이 5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마음은 그랬지만 드러내지 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고 싶고 정말 구원이 초라해 보이지 않고 거룩한 자존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든 듯 취한 듯 취한 듯 자는 듯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 신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정직하게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 보십시오. 이사야의 예언을 보십시오.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상은 그분이 많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생애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고난을 받으신 생애가 아니라 범죄자들을 기억한 생애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생애였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를 스스로 준비하신 생애였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와 기도가 얼마나 놀랍게 만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실한 기도는 깨닫는 것 없이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무슨 뭐 7시간씩 기도한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요새 계속 책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진실한 신앙생활 그 참된 기도생활은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영성의 뒷받침이 없이는 참된 기도생활은 불가능해요. 그걸 기억을 하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센터, 이 중심은 십자가예요. 에? 그것은 컴파스와 같아요. 이렇게 되고 도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더 넓어질 수 있고 적으면 작죠. 이건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 그러나 중심이 그 십자가에 박혀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진실한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진실한 깨달음, 십자가에 대한 진실한 성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잃어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나의 모든 신앙에 중심부에서 빠져나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 빠져나갔나?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응? 저는 오늘날에 뭐 이런 식으로 기도에 있어서 성공수기, 뭐 설교에 있어서 성공수기, 또 뭐 전도에 있어서 성공수기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난 이런 비유를 생각을 해봐요. 아이를 놔놨어요. 근데 이놈이 자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유만 먹고 젖만 먹는데 자라질 않아요. 근데 그러고 세월을 흘렀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요만해, 아이가.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의사에게 가서 얘가 무슨 병에 걸렸길래 20년 동안 자라는데 이빨도 안 나고 애가 이 모양입니까? 그렇게 진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고쳐야지, 종합적인 진단을 해야지 놓고, 엄마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하는 거야. 얘가 어차피 전부 다 정상적으로 크게 자랄 가능성은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생명 걸고, 내 딴 건 몰라도 왼쪽 다리 하나만은 크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온갖 정성을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성과를 봤어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시커먼 털난 놈의 다리가, 몸뚱이보다 큰 다리가 쭉 나왔어요. 그 다리 만지면서, 하, 난 딴 건 몰라도 이 다리 하나만큼은, 예?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못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딴 건 못해도 기도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딴 건 못해도 기도발 한번 센 사람 되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총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이 고난받는 종의 그림이 주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고난받는 민족 속에서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살기 좋아하는 백성들 앞에서 예언사에게 깊은 고통과 함께 한계를 느끼고 있던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복음으로 다가왔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중 어느 한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새 백성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셔서 내 백성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백성, 그 마음을 할례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심어주셔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백성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확증을 예언 속에서 받은,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가슴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만 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곧 올 것이다. 그 전에 고난받는 종이 있을 것이고 그 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실 것이며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기도와 십자가는 동일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니 얼마나 기쁠까 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에 합당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마을에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기도도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부를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계시다는 것이 특권처럼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생활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자기 부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나는 멸시가 싫고 고난이 싫지만, 멸시받는 것이 싫고 고난이 싫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고난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깨닫게 합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너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기도도 같은 원리에 적용되는 것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죠. 근데 기도하러 나오면 기도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집회에 갔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기도 이제 설교를 쭉 하다가 사실 그런 걸 꼭 하는 건 아닌데 그 집회에서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합시다. 그래서 이제 5시간서부터 초청을 했어요. 매일 5시간. 근데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때도 있는데 거긴 안 일어나더라고. 4시간 안 일어나요. 3시간 그러니까 한 서너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잠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잠인데. 그러면서 그 다음 날서부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뭘 걱정하냐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시간을 뭘로 보내냐. 그 시간을 뭘로 보내냐.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거는 이상한 게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할 제목이 점점 줄어드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용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속에 안 담겨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속에서 역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진보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역시 그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마지막 생애를 예언하면서 이사야의 눈길은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예언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이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던 그 고난의 이유가 우리의 인생과 이 땅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위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비밀을 안 사람들로 주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삶 살아들여서 오해받으시는 주님의 누명이 우리 때문에 풀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그 주님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